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정말로 오랜만에 로마서 강해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순서대로 차근차근 짚어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 하는 것인데 작년 말에 보니까 우리 한국을 방문하는 교회 식구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만약 그대로 계속 진행했다가는 많은 성도들이 중간을 건너뛰고 말씀을 듣겠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을 놓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서 잠시 중단을 했었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5장까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6장을 다시금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기억을 되살리시면서 1장부터 5장까지를 한번 다시 한번 읽고 묵상을 해주신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앞에서 어떠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집요할 정도로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요즘 말로 하면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라고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정말로 크나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사도 바울은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되었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대표성의 원리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신분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5장 말미에 사도 바울은 아주 폭탄과 같은 선언을 하는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5장 20절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의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중심으로 믿을 때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정죄함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말씀,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자칫 오해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오해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우리가 행위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말인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는 것인가? 또 이것에 이어서 또 다른 의문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면 한 번 죄 짓는 사람이나 백 번 죄 짓는 사람이나 똑같을 것인데 그렇다면 죄를 짓기 않기 위해서 애를 쓸 필요도 없고 굳이 회개할 필요도 없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문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자신이 가상의 질문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답을 하는 식으로 진리를 증거해 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용서를 받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범한다고 그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단번에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고 했을 때 억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결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 억울하겠습니까? 아니면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았던 사람이 억울한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껏 아무렇게나 죄를 짓고 살다가 다 용서받은 사람과 나름대로 열심히 죄 안 짓기 위해 용서받은 사람과 살다가 용서받은 사람과 훗날에 똑같이 용서받는다고 하면은 누가 더 억울하겠습니까? 어려운 질문인가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왔는데 똑같이 100점을 주는 선생님과 나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왔는데 100점을 주는 선생님과 그 선생님을 만났을 때 누가 더 억울하겠어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똑같은 성적 주는 그 선생님을 만날 때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싫어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자기들은 수많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 조항을 지키기 위해 정말로 애를 썼고 그것을 잘 지켰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시에 죄인이라고 상종도 하지 않던 세리나 창기들을 예수님께서는 자기들과 똑같이 취급을 하시는 겁니다. 게다가 나름대로 말씀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자기들을 더 악하다라고 평가하시니까 정말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또 그 맥락을 따라서 사도 바울도 인간들의 모든 죄는 그것이 험악한 죄이든지 간단한 죄이든지 똑같이 씻음을 받는다라는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은 아주 분노했습니다. 굳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 필요도 없고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논리를 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그러한 마음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너희들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에게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부모님들은 기본적으로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여기에는 뭐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일이 있어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용서해 줍니다. 자녀들이 잘못할 때마다 집에서 쫓아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 상종하지 못할 만한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가 똑같은 일을 행한다면 부모는 참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 배로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는 자녀가 부모의 용서와 부모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부모에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나를 용서해 주는 분이야 하면서 함부로 말하고 우리 부모는 나를 용서해 주는 분이야 라고 하면서 함부로 잘못하고 마음대로 대하고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한 뜻입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자녀라면 그냥 망나니들은 어쩔 수 없고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자녀라고 한다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죄인인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야 비로소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거저 받은 은총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때는 더 이상 줄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세상에 내어주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값없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죄의 용서의 감격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나는 더 많은 죄를 저질러야지 이러면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또 여기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하는데 그것은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 죄 가운데 더 살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 세상과의 모든 인연은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함께 하려고 해도 죽은 이상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예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죄에 대해서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또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죄가 왕노릇 하던 세상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세상과 죄를 향해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세상에 살고 있지 않은데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났더니 더 이상 죄를 짓지도 않고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아무런 욕구가 생기지 않지요. 더 이상 우리가 거짓말하지도 않고 더 이상 우리가 분노하지도 않지요. 더 이상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만을 하면서 살아가지요. 그렇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의 충동이 있습니다. 죄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습관이라든지 죄가 미친 영향력은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순간순간에 하나님 앞에 변명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성을 합리화하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죄에 굴복해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죽어야 하는데 철저하게 죽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은 자아도 없어야 하고 죽은 사람은 더 이상 말도 없어야 하는데 여전히 죄악 가운데 속해 있는 자아가 남아있어서 말도 많이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저는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과거의 죄 가운데 빠져 있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단호한 자기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을 들어보셨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합니다. AD 300년 말부터 400년 초기에 아프리카에 있었던 로마령 히포라고 하는 도시의 주교였습니다. 그분은 초대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로 일컬어지는데 우리 기독교의 사상에서 그분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아주 위대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의 본류를 조금씩 찾아 올라가다 보면은 이 어거스틴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핵심적인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어거스틴이 처음부터 위대한 성자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기 전에 만이교에 완전히 심취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에 힘입어서 그가 예수를 믿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새 사람이 되고 난 뒤에 길을 가다가 우연히 옛날 술집에서 함께 어울리며 즐기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그 여인을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허들갑을 떨면서 어거스틴에게 다가옵니다. 어거스틴, 나 모르겠어요? 왜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가서 술 한잔 나누면서 재밌게 놀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과거 당신 그대로이지만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그때 나는 벌써 죽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당신은 과거의 당신 그대로이지만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과거의 나는 벌써 죽었습니다. 이것은 어거스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짝하여 살아가던 과거의 여러분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더 이상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저런 죄의 유혹에 빠지고 실제로 죄를 짓습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철저히 죽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죄의 충동과 유혹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을 때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단호하게 죄에 대한 충동과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 죄의 유혹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내 마음에 둥지를 트고 실제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죄와 짝하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린 우리들은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애쓰며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처럼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세례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들은 세례 광경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세례 받으신 분이 아주 태반입니다. 때로는 제가 세례 전에 설교로 세례의 의미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또 간단하게 세례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감격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예수와 무엇을 했다고요? 합하여.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점에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것인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우리가 연합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연합했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우리들도 함께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또 4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앞에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똑같은 사실을 한 번 더 반복하고 그 뒤에 아주 중요한 말을 덧붙이는데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는 것을 붙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돌아가는 그 즉시 관에 넣고 장사 지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망 진단이 나오면 약 24시간이 지나서 입관을 합니다. 바로 시신을 염해서 관에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에 넣는 즉시 매장이나 화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정도를 또 기다립니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3일장을 치르게 되는데 왜 돌아가시는 즉시 매장이나 화장을 하지 않고 며칠을 기다립니까?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혹시 다시 살아날 가능성을 보고서 잠시 보류해 놓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의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사망 진단이 거의 정확하지만 과거에 그렇지 않았을 때는 잠시 졸도했는데 이분을 죽는 것으로 오해해서 장사를 치를 그러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을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장사 지낸 바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완전히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 사람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과거에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철저하게 죽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아까 2절에서 죄에 죽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금 그 죄 가운데 더 살 수 있겠느냐 이러한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세례받고 신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죽는 의식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현장에 함께하는 겁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를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하는 그 현장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고, 세마포를 입고 완전히 차단된 무덤에 들어갈 때 나도 그 무덤에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육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는 것이 바로 예수 믿고 세례받는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무엇에 대해 죽었습니까?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사람입니다.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물을 뿌리면서 세례를 주지만 이 본문을 더 실감나게 설명하는 것은 몸을 완전히 물에 담그는 침례입니다. 여러분들 침례가 뭔지 아십니까? 강이나 바다, 때로는 그 침례를 주로 하는 곳에는 아주 큰 침례를 전용으로 행하는 욕조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목사가 성도의 얼굴을 가리고 뒤로 완전히 잠깁니다. 그때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은 겁니다. 그리고 목사가 그를 물속에서 일으킵니다. 그때 예수와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상징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물세례라고 하는 그 형식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깨달은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을 이루는 것이고, 물세례는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와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을 공인하는 후속 절차요, 퍼포먼스 역할을 하는 그러한 것일 따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세례를 줄 때 그저 물에 넣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금 그 세례자를 물에서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4절에서 계속 어떤 말씀이 이어집니까?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라는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지만, 무덤으로 내려가셨지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금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금 살리신 겁니다. 세례를 받을 때 물에서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다시금 새로운 생명을 입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아담과 연합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우리도 함께 그 죄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아담과 연합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죽게 되었고, 예수님과 더불어 장사지는 바 되었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의 맨 끝부분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어떻게 하려 함이니라?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옛사람의 모습으로 더 이상 우리는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개가 토한 것을 다시금 먹고 돼지를 깨끗하게 씻겨 놓았더니 다시금 더러운 곳에 가서 뒹구는 그러한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겠습니까? 죽어서 냄새나는 썩은 송장 같은 과거로 우리가 자꾸 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어두움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가문 내에 소속된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이러한 뜻입니다. 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과 연합해서 같이 죽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같이 살아난 자가 되었으면 그런 자답게 살자라는 사도 바울의 제안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본문은 무엇입니까? 교훈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다시 말해 더 많은 용서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짓자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서 더욱 정결하고 순결하게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 우리 신자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에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에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과거 시험에 응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그 뒤에 장사에 손을 댔습니다. 희한하게도 손을 대는 것마다 되지 않습니다. 홧김에 술집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천하에 둘도 없는 깡패가 되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게 만드는 아주 불량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악했는지 사람들이 오늘 호랑이 익두인지 억두인지 만나지 않게 해주옵소서라고 길을 가면서 성황당에 가서 빌었고, 만나는 사람마다 강제로 돈을 빼앗았다고 해서 김내라라고 하는 별명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김익두의 행패가 날로 극심해지자 도저히 마음을 놓고 살 수 없는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해지는데 급기야 경찰이 나서게 되었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뭐 설교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분이 주님을 영접한 과정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분이 미국인 선교사 스왈렌의 말씀에 감화를 받아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김익두는 세례를 받기까지 약 10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100번을 통독합니다. 1년에 한 번도 읽지 않는 우리의 비교해 볼 때 얼마나 대단한 열심이겠습니까? 드디어 1901년 그분이 세례를 받습니다. 김익규는 자기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부고장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김익두가 죽었습니다. 장례식은 몇 날, 몇 월, 며칠입니다. 사람들은 그 부고장을 받아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그놈 잘 죽었다. 이제 속 시원하게 발 쭉 뻗고 편히 잘 수 있겠구나. 김익두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의 장례식 날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장례식 날이 언제입니까? 세례식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죽었다고 하는 그 김익두가 예배당 저 맨 앞자리에 딱 버티고 앉아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기 시작합니다. 그때 김익두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과거에 알고 있던 김익두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여기에 김익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김익두입니다. 그 뒤 그분은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평양신학교에 3회 졸업생이 됩니다.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전쟁 때 예배 중에 공산군이 무차별적으로 난사한 총에 맞아서 순교할 때까지 그분은 정말로 열심히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2만 8천 번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순회하면서 776회의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전국에 150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많은 병든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깡패 김익두가 변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단 이것이 김익두 목사님 한 분만의 체험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허다하게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고 그 사람들만의 간증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마땅히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갈까요? 찬송가 288장 1절만 우리가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1절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찾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찬송 가사시를 쓴 분이 누구입니까? 매닝 크로스비 여사였습니다. 세상 가운데 모든 절망에 빠져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체험을 한 다음에 주여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이야기입니다. 주여 세상 가운데 전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찬송시를 썼고 이것을 가지고 아름다운 곡조를 붙여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나 은혜가 되고 있습니까? 과거에 우리는 아담과 연합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다시금 죄와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이시오. 그것은 우리가 죄에서 멀어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요 최고의 이유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며 오늘도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품위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